천천히 걸어가 아이처럼 느린 걸음으로 내가 항상 보던 그 거리가 어떤 모습인지 고개를 들어 하늘도 바라봐 언제나 잠시 멈춰 하늘을 봐 조금 늦어도 되니까 정신없이 달린 오늘날의 난 그래봤자 고작 삶의 반의 반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 눈 다 감고 너무 괜찮아 마음껏 세상에 소리쳐봐 내 yeah. 꿈이 두만이 안 될 테니까 말고 후회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버려 힘껏 주